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날씨가 많이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로마서 8장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9절과 30절 말씀으로 미리 정하셨으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한 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말씀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30절까지 같이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다섯 단계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은 구원의 서정 혹은 구원의 순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미리 아심, 그 다음에 미리 정하심, 그리고 부르심, 또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 이런 순차적인 그러한 우리 구원에 대한 순서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이렇게도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지, 예정 좀 어려운 말로 많이 표현됩니다만은 예지, 예정을 합해서 그냥 예정 혹은 작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더 쉬운 말로 하면은 선택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듣는 그런 단어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단어들에 대한 정리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필요하고요. 그래서 예정과 예지와 예정을 합해서 예정 혹은 작정이라고 한다. 또 이 말은 다른 말로 선택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창세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말씀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소명과 칭의와 영화를 합해서 구속이라고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예지, 예정을 합해서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로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죠. 그리고 소명과 칭의와 영화를 합해서 구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선택과 구속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서정, 하나님의 섭리 다섯 단계를 짤막하게 두 단계로 선택과 구속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말씀 이미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그 본문 말씀을 보면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하신 그 몸의 구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정과 구속을 합해서 그래서 이제 섭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금 어렵게 들려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요. 예지, 예정을 합하여서 뭐라고요? 예정이다. 소명과 칭의와 영화를 합해서 구속이라고 이렇게 하고 이 예정과 구속을 합하여서 섭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과정을 한 단어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이런 귀중한 하나님의 섭리를 아주 쉬운 말로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논리가 아주 정연하고 또 멋지게 보입니다. 오늘 보면 8장 29절 30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한번 깊이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미리 아심, 미리 정하심,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순차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리 하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본문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또 잘 새겨야 됩니다. 예. 미리 하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뭐 어려우시다면은 그냥 다섯 개로만 짧게 말씀을 우리가 읽어도 됩니다. 외워도 됩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의 순서를 잘 이해하고 또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 잘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참으로 기가 막힌 표현이고 완벽한 서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문구를 되뇌이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 문구를 깨닫는 사람은 잘 알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이러한 섭리와 사랑을 베풀으셨을까? 네? 이것을 잘 깨달으면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는 대답을 하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와 목적이 오늘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을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나? 그 목적이 무엇이었나?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29절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금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들로 회복시키고자 위함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계획입니까? 타락한 백성들, 죄악 속에서 헤매는 백성들을 다시금 부르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말 충격적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진토, 즉 티끌 혹은 그 먼지, 흙만도 못한 그런 존재라고 했지 않습니까? 요즘 뭐 우리는 공기 좋은 곳에 뉴질랜드에서 살고 있지만 어제 뉴스도 들어보니까 한국에서는 뭐 미세먼지라는 것 때문에 참 많은 시민들이 다 정말 고생이 많더라고요. 뭐 국가적으로 예? 뭐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작은 미세먼지 하나 때문에 또 우리가 정말 어려운 삶을 사는데 우리가 죄악 때문에 그렇게 티끌 미세먼지만도 못한 그런 인생이 되었던 때가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무 가치 없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계획을 세우셨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토기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고 보배로운 것으로 이렇게 새롭게 빚으셨습니다. 한 줌의 흙으로 존재하던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어서 그분의 형상을 본받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으면서 이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의 그 본분된 신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섭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나? 하나님의 그 섭리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두 번째로 상고해 보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2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맏 아들, 맏 형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맏 형이 큰 형님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큰 형님이, 맏 형님이 되신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기까지 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0절, 11절 말씀을 인용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이 나여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마땅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라고 하셨는데, 과연 이 말씀의 뜻을 깨닫는 자라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형제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아들로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할 언어적 표현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오늘 본문에서처럼 바울의 고백을 미리 생각해 보십시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고맙고 감사해서 어떻게 할 말이 없다는 그러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그저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저도 아멘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귀한 하나님의 섭리를 되새겨 봅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모든 사실이 오늘날 나 자신에게 적용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깊은 하나님의 섭리에 그저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형님같이 여기며 또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좇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모든 은혜에 대해서 무한 감사 올려드립니다. 저희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인생들의 삶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오며 오늘도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끝없이 경주해 나가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